구원파가 만들고 구원파 아닌 사람들도 함께 들었으면 좋겠는 우리는 구원파다.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태종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경입니다. 이번 주도 굉장히 추워요. 아, 겨울이죠. 예, 오늘부터 이렇게 눈도 엄청 내린다고 하는데. 네, 뭐 경기도 북부는 폭설주의보 내린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월요일입니다. 저희가 주말에 금수원에서 녹음을 못했죠. 예,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저희 서울 사무실이 돼버린 네클리어 사무실입니다. 예, 많은 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아예 저희 이렇게 녹음실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허락도 안 맞고. 저희가 지난주부터 계속 추위와 함께 내복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청취자분들이 왜 넥 우먼은 빼먹었냐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목도 따뜻하게 해야 되죠? 예, 목을 따뜻하게 해주면 이 몸 전체가 딱 막혀서 굉장히 몸통 전체가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태종 씨가 머리, 모자하고 양말, 발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목을 빼먹었다고 많은 분들이 지적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수면 모자도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잘 때 아예 딱 덮어 쓰고 자면 온몸 이 머리 전체가 따뜻해질 수 있다. 이제 그런 걸 추천해 주셔서 한번 이제 저도 실험해 보려고 합니다. 예, 뭐 비주얼적으로 오늘 다 모자랑 다 쓰고 오셨어요 지금. 목걸이도 그렇고 제가 불리한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 개웅 씨가 내복을 안 입고 왔는데 오늘은 입으셨나요? 예, 그 다음 날부터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 대단하시네. 근데 아직은 좀 불편하다 느꼈는데 겨울이니까 일단 원래 내복의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착용하면 내 몸이 돼서 벗을 수가 없게 되는. 이게 답답하거나 깝깝하지는 않았나요? 일단 저는 항상 착용 시기를 이게 선택할 뿐이지 한번 착용하면 그다음부터 쭉 가거든요. 근데 이제 또 오늘 얘기 들으니까 이 목도 따뜻하게 또 이제 과제가 많이 또 생기네요. 저희 그 게시판에 조금 재밌는 글이 올라왔다면서요. 가장 어린 학생. 일단 여러 가지 그 저번 회가 학생분이 나오셨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고 선생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에 관련된 얘기들도 조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조금 그 마음들이 좀 귀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진짜 그 스토리 하나하나가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드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에 관련된 글들도 좀 올라왔고 그리고 본인의 이제 얘기들도 좀 올라왔는데 그중에 몇 개는 좀 읽어드려도 괜찮을 만한 내용들이 예, 있는 것 같아요. 학생 글 좀 소개해 주죠. 고1 학생이라고 그랬나요? 17살 학생이라고 했습니다. 17살이니까 아무래도 가까운 제가 읽겠습니다. 제 목소리도 예, 전 17살 고1 구원파입니다. 팟캐스트 올라올 때마다 다운은 받아놓고 제대로 들어본 적이 최근에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듣고 싶어서 자습 시간에 이어폰 끼고 22화 정말 제대로 들었습니다. 제가 항상 고민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 저절로 집중하고 공감하고 듣고 있더라고요. 저도 학교에 다니고 밖에 친구들과 지내면서 항상 고민이 많아요. 모임에 어떻게 쓰여야 하고 친구들에게 우리 모임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어떤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살아야 할지 등 수십 가지 생각을 하는데 항상 답은 없었어요. 당장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정말 간절히 원했던 내용을 마침 다뤄주셔서 흐린 하늘에 구름이 걷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나이 때의 구원파 식구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활발하게 교제를 하면서 생각을 공유하고 조언을 얻고 하면 고민들이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교제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네요. 이 글을 쓰는데 30분째 휴대폰을 자꾸 끙끙거리고 있네요. 언젠가 한번 글을 꼭 올려야겠다고 다짐은 했는데 이루어져서 기분 좋습니다. 뜬금없지만 제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어떤 일이 있어도 모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저의 제일 큰 꿈입니다. 항상 말씀 속에서 교제 속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도 꼬박꼬박 듣고요. 항상 자랑스러운 구원파. 구원파는 사랑입니다. 고1 학생 치고 굉장히 대견한데 태종 씨 어땠어요? 느낌이? 이거는 고등학생이 아니고 좀 어른처럼 느껴져요. 좀 신앙생활을 좀 많이 했던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졌는데 17살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놀랍네요. 경웅 씨는 고1 때 이런 생각 하셨나요? 고1 때 글쎄요. 이게 뭐 어떤 얘기를 해야 이제 비난을 안 들을지 고민되는데 근데 실제로는 고등학생 때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명확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뭔가 신앙생활이 구원받았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긴 알겠는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 게 살아가는 건지도 모르겠고 말씀도 안 들리고 공부는 해야 되고 되게 혼란스러웠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지금보다 더 간절히 찾는 마음들이 있었던 기억도 나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모임에서 나온 여러 가지 책들뿐만 아니라 성경 관련된 것들도 많이 찾아보고 묻고 교제가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교제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비슷한 나이 학생들끼리 계속 얘기를 하는데 결론이 잘 안 나잖아요. 고민들은 있었네요. 그 학생 시절에도. 아, 그럼요. 고민들은 굉장히 많죠. 지금 학생들도 고민은 누구나 다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뭐 그때 구원을 못 받은 상태였고요. 다만 기억나는 거는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모임에서 성경을 외우라고 이렇게 지정해 준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이라든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때 외우는 것들이 이 평생에 굉장히 큰 게 길잡이가 됐다라는 느낌이 딱 드네요. 아 그때 그러면 이렇게 해결은 안 됐지만 부모님과 교회는 다녔었네요. 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뭐 전혀 저희 교인이 아니고 구원파도 아니셨거든요. 저만 유일하게 이게 모임에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누나 한 분이 있었는데 이제 구원파가 아닌 분하고 결혼해서 이제 구원파는 안 나오는 상태에서 저만 외롭게 다녔죠. 구원도 안 받은 상태에서. 근데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는 너무 좋았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이상향으로 사는 사람들로 이제 보였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거의 꼬박꼬박 매주 잘 나왔죠. 학생회도 그렇고. 아, 이 그 학생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아, 우리 학생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그냥 다 그런 게 극복이 되고 우리 구원파라는 거 하나 때문에 서로 이 나이나 이런 것들 다 극복해서 서로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게 참 너무 놀랍고 또 신기합니다. 언제 한번 우리 팟캐스트 나와서 이 사는 모습 한번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사는 모습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자율학습 시간에 듣지 마시고 자율학습 시간에 공부하시고 왔다 갔다 이 등하굣길에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게시판에 저희 게시판에 나의 찬송 이야기 코너를 만들면 어떻습니까? 아 예, 그러지 않아도 우리 의논을 좀 했는데 이 찬송을 또 우리 삶에서 빼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이 찬송 하나가 우리 삶을 막 또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우리 삶에서 이렇게 경험했던 찬송과 그 사연하고 왜 이 찬송을 추천하는지를 좀 올려주시면 그 찬송도 듣고 그 사연도 같이 읽으면서 우리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시청자 코너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시청자 코너? 네, 맞습니다. 청취자 코너. 예. 아 죄송합니다. 이 청취자 코너. 네. 저도 좀 공감할 수 있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찬송가 가사에서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은 케이스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알겠는데 머릿속엔 다 정리가 돼 있는데 이게 내 거라는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찬송가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근데 이건 찬송은 아니고 그 너의 이름 내 맘에 간직해라는 곡이에요. 복음성가. 복음성가에 나오는. 그래서 오너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이름 내 맘에 간직해. 저 이거 한마디 듣고 너무 오랫동안 고민해 오던 게 아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걸 알겠는데 그게 있는 것도 알겠는데 제가 거기 속겠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딱 그 가사가 오 너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이름도 같이 있다. 너만 빠진 게 아니다라는 그 가사 한마디에 제가 정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찬송 누가 그때 당시에 그 가사를 준비했고 그 찬송 곡을 준비해 저는 몰라요. 그게 몇 살 때입니까? 그게 14살 때 일이에요. 14살 때. 네. 아. 그렇지만 그 한마디가 누군가가 가사를 읽어주고 그 찬송을 같이 그 노래를 같이 부르는 그것 때문에 제 인생에 굉장히 큰 변화가 왔거든요. 오, 재밌네요. 그 때문에 저와 같은 스토리를 찬송가 자체가 간증이잖아요. 그 찬송가 가사대로만 살 수 있어도 많은 것이 변하잖아요. 사연 있는 혹은 추천하고 싶은 찬송가를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찬송은 내가 지금 어떤 찬송을 부르느냐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연관성이 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 신앙인으로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찬송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라는 게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재미가 없고 이 찬송 가사는 너무 유치한 것 같고 막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딱 오니까 그게 너무 절절한 것처럼 내 노래가 딱 돼서 이제 입에서 나오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가사나 이런 노래가 달라지는 걸 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들이 어떤지를 봐도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철용 씨는 요즘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까? 요즘은 장수는 모르겠는데 너 하나님께 이끌려라는 노래 300몇 장인데요. 그 노래를 자주 부르는 것 같아요. 아, 가사가 조금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너 하나님께 이끌려요. 뭐지?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를 이게 선율은 네. 많이 귀에 익네요. 네네. 근데 거기에 이제 제일 마음에 이끌리는 게 뭐냐면 너 하나님께 이끌려라는 그 부분이 저한테는 항상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게 제 마음을 하나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가져갈 거라는 걸 고민을 많이 하는데 실제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 노력을 엄청 많이 해도 안 되는 게 이제 고민이었는데 어느 때부터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고 뭐 자석에 끌리듯이 이끌려가는 힘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게 좀 발견되고 나서 이 노래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 주시리 이제 이런 내용인데 우리의 인생이 한마디로 굉장히 많이 축약돼 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늘 개영 씨와 태종 씨의 찬송가 사연을 들어봤는데 굉장히 좋은데요. 저희 청취자분들도 이런 사연 꼭 좀 많이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다 가슴 속에 품고 계신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내 간증, 내가 살아온 삶이라 그 찬송가 하나하나 봤을 때 그게 한 명 한 명의 간증이잖아요. 그렇다. 어떻게 보면 네. 작은 간증이네요. 네. 찬송가 사연 이야기가. 네. 그 기대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올려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가 기대되고요. 이번 주도 글라세 이렇게 보내드렸죠? 네. 근데 어떤 선정이 된 분들 중에 아직 주소하고 연락처를 안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그 게시판이나 이제 담당자한테 연락을 올려주시면 되는데 감사합니다라는 글은 올리셨는데 받으실 주소나 연락처를 안 올리신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비밀 댓글로 네. 주소하고 연락처 꼭 좀 적어주십시오. 네, 공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말에는 저 고개 넘어 곰탕에서 곰탕을 먹었죠. 네, 거의 뭐 우리 매주 먹죠. 예, 아주 맛있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제가 외부인이 한 분 저를 막 한참 그 세월호 사건 심각할 때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만나 뵙고 나서부터 이제 거기서 좀 한번 음식을 같이 먹었거든요. 그후부터는 거의 매일 가까이 와서 거기서 드시고 외부인인데 안성 금수원까지 찾아와가지고 네 안성에 사시는 분인데요. 굉장히 우리 문화를 좋아하는 분들인데 예. 그분들이 무슨 행사만 있으면 이제 그쪽에 와서 같이 고기는 뭐 금탕에서 예, 많이 드시고 예, 상당히 이렇게 맛을 보시더니 이런 맛이 다른 데서 없다. 이 조미료나 이런 것 없이 깔끔하고 이 편안한 맛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역시 좀 뭔가를 찾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감각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맛이나 이런 부분은 개개인의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정말 깨끗하고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한테 먹일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것만큼은 자부심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고개노무곰탕 먹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광고 시간입니까? 자, 1부 시간에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자, 잠시 후 2부에서 두 분이 지금 대기 중이십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잠깐 도와주세요. 아, 네, 우리는 구원파다 청취자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 이제 곧 겨울방학이 시작되는데 저희가 이제 언론 대응을 하는데 지금 굉장히 일이 많이 밀려 있거든요. 방학 동안에 우리 대학생들의 지원을 받아서 미뤄졌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좀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10여 명 정도가 안성에 와서 이 작업 지원을 해줄 건데 장비가 좀 많이 모자라서 저희가 이제 이 작업할 컴퓨터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혹시 집에서 이렇게 못 쓰시는 거 말고요. 못 쓰시는 건 절대로 안 되고 작업이 가능한 이렇게 컴퓨터를 좀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잘 이용해서 이 언론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좀 원활히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태종이 얘기하니까 저도 좀 광고할 게 하나 있는데 조금은 개인적이지만은 저한테 중요한 일이라서 좀 부탁을 드려야 될게요. 제가 12월 6일입니다. 토요일 날 팟캐스트 녹음하는 시간이니까 4시 반에서 6시 정도 되는 시간에 제 가방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금손 뒤쪽에 있는 곳에 둔 건데 그 안에 금손 강당 뒤쪽에 예. 네, 그 안에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1년 넘게 아이에게 쓴 편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소중한 것들이 이제 좀 들어가 있는 가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가방이 그 이 카키색이죠? 예, 카키색 약간 배낭 같이. 배낭 같은. 예. 군인 배낭 같이 생겨가지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런 가방이라서요. 혹시라도 카메라 가방 비슷하죠? 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걸 조금 혹시 그런 걸 보신 분이나 바뀌신 분들이 있으면 토요일 날 오셔서 좀 뭐 연락을 주시든 좀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너무 소중한 건데 이게 없어져서 조금 심적 타격이 좀 큽니다. 가방이 바뀌신 분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 위치가 정확하게 대강당 들어가서 오른쪽이죠, 바로. 예, 네. 오른쪽 거의 끝부분에 있죠. 강당 정면을 보고 오른쪽 끝부분. 모임서적 판매하는 곳 근처입니다. 냄새가 안 나요 소똥 8년이나 묵었어요 잔호 세상에서 가장 슬픈 무무통 건강피와 정신아해틴 우리는 구원받아. 자, 2부 시간에는 제가 두 분을 갑작스럽게 초대했습니다. 바로 네클리어의 김 실장님과 박 팀장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납치당했습니다. 제가 납치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저희가 지난주에 약속했던 박 팀장과 함께하는 10분 운동 시간이 앞으로 쭉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박 팀장님 각오 한마디 해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저를 섭외하게 됐나요? 그냥 섭외했습니다. 우리 사회자님하고 친해서. 아, 단순히 그 이유입니까? 근데 뭐 그 이상에 있는데. 제가 뭐 운동을 전공한 것도 아닌데 특별히 뭐 제가 이 코너를 계속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아, 우선 박 팀장님에 대한 소문이 있습니다. 어떤 소문이 있을까요? 이 운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고 끈질기게 하신다라는 이 소문이 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일단 운동을 잘 하시는 분들은 저희 안에 꽤 많은데 예. 그걸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또 귀하기도 하거든요. 자, 백문이 불여 일견. 자, 직접 지금부터 박 팀장과 함께하는 10분 운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운동의 박 팀장. 발음이 안 되네요. 예. 10분 운동을 여러분하고 같이 할 네클리어의 박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운동 코너를 좀 같이 하자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그걸 하게 된 계기를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그 모임 안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운동들을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오곤 있었는데 이것도 주기적으로 혼자 뭔가 계속 한다라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다가 끊어지고 하다가 끊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하게 된 계기는 제가 그 운동을 좀 지속적으로 어떤 타의 환경에 의해서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내 의지로는 잘 안 되니까 같이 어떤 의무적인 부분들이 있으면 좀 그래도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예. 뭐 저희도 이 저 평소 숨쉬기 운동만 한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최소한 여기 녹음하는 동안에 10분이라도 하고 또 우리 청취자들도 이 우리는 구원파다를 듣는 10분만이라도 같이 운동을 하는 시간이 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까지는 안 되고요. 매일매일 10분 하는 걸로 합시다. 그럼 우리 녹음 매일매일 합니까? 아니, 배워가지고 네, 일주일 내내 그 동작을 계속하는 거죠. 나중에 이것만 떼서 올려야 되나요? 이제 아직 뭐 저도 이제 올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뭘 정리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아예 포럼에서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운동들 중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운동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갔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운동 기구가 필요한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제가 가장 이제 몇 가지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가장 좋은 운동 기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몸. 와, 어떻게 하셨습니까? 들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모임에서 계속 그 추구하고자 하는 운동이 어떤 장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주어져 있는 현재 이 장소에서 자기 몸이라는 운동 기구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괜찮네.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지적이네요. 네.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장소에서 나의 몸을 가지고 네. 운동하는 게 운동이다. 예.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가장 안 좋은 운동인 게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그러네. 핑계 댈 수 없는 운동. 네. 어딜 못 그렇죠. 갔다. 뭐가 없다. 핑계를 못 대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제일 정신력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게 무슨 운동이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운동을 하는 목적이 결국 제가 알기로는 피를 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이 혼자 피를 전신에 보내준 게 힘들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는 게 운동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을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심장에 도움이 이제 많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운동 한 가지를 그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아예가 4년 동안 사진을 찍으면서 가장 많이 한 운동이 뭘까요? 혹시 아세요? 주춤서기 아닙니까? 주춤서기. 주춤서기. 다른 분은 카메라 들고 버티신 거니까 주춤서기. 주춤서기. 아니, 무거운 15kg 카메라를 들고 안 내려놓기 뭐 이런 거. 예, 이제 뭐 그것도 있는데 가장 이제 제일 많이 이야기하셨던 그 운동이 뭐냐면 서있기입니다. 아, 서있기. 그러니까 카메라를 들고 이제 뭐 팔에도 힘이 들어갔겠지만 4년간 하루에 거의 뭐 18시간 가까이 서 계셨다라는 뜻이에요. 아, 서있기 그냥 그것도 네. 운동이 되는 겁니까? 예, 서있기가 왜 운동이 되는지를 좀 오늘 알고 그 부분을 실천하게 되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모른 상태에서 서 있는 것과 이거를 서 있는 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알고 있으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혹시 마트라든지 어떤 하루 종일 서서 근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하지정맥류 생긴다고 굉장히. 예, 하지정맥류가 있는데 이제 그 서서 그냥 단순히 서서 있지 않고 조금만 무언가를 도와주게 되면 서 있는 이 자체가 엄청난 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팟캐스트도 앉아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보다 서서 방송을 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어요. 그럼 오늘 한번 해볼까요? 예, 서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위험한 게스트를 초빙하셨는데. 여기냐면 이거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외국에서는요, 특히 어디 방송에서 나온 것 같은데 서서 일을 하거나 서서 근무한 사람이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방송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드리면. 우리가 혈액순환이 앉아있을 때, 서있을 때, 누워있을 때 언제 혈액순환이 가장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누워있을 때. 아, 누워있을 때. 일반적으로. 서있을 때. 아, 누워있을 때, 서있을 때. 이상한 거 봤을 때 서있을 때 한 표를. 예예예. 예, 예. 그건 근데, 답이고 상식적으로는.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서있을 때는 우리가 지구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중력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네. 중력이라는 거는 당기는 힘이 있겠죠. 그쵸? 그래서 서 있기만 하면 심장에서 짠 피가 발끝까지 잘 가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근데 이렇게 앉게 되면 이 골반이 꺾이고 무릎이 꺾이기 때문에 발끝까지 피가 가기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서서 이제 아이가 그 전에 했던 내용 중에 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뭔가 질병이 있어서 아프게 되면 대부분 누워있는 시간을 늘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힘드니까. 네. 근데 두 가지만 하면 몸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걸 들은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떻게든지 일으켜 세워라는 겁니다. 몸을? 네. 그러면 혈액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가지는 두 번째는 음식을 어떻게든지 먹고 서 있을 수만 있으면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제가 이제 크게 뼈저리게 느낀 게 저희 부모님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 연세 드신 부모님이 계신 분들도 계신데 연세가 드시고 몸이 아프게 되면 제일 어려운 게 일단은 서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되면 피가 돌기 때문에 피가 어떤 문제점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 하는 운동을 이제 간략하게 하겠는데요. 다 한번 이렇게 서서 한번 서보 주시죠. 자, 일어섰습니다 이제. 예.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도 제 사무실에 책상이 있는데 의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자를 아예 치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서 뭐 컴퓨터를 한다든지 작업을 하다가 힘들게 되면 책상 위에 한쪽 다리를 올립니다. 한번 올려보십시오. 이렇게. 아, 예, 한쪽 발. 그러면 굉장히 허리가 편합니다. 아, 지금 어떻게 올렸냐면 그 책상 다리 하듯이 한쪽을 들어서 이게 닭싸움 할 때 그 그렇죠. 모습 있죠. 그래서 딱 걸쳤습니다. 예. 아, 편하긴 하네. 예, 오래 서 있게 되면 이제 조금은 다리가 피곤하겠죠. 그러면 다리를 한쪽 다리를 올려서 뭐 한 10분이 20분이 있으면 이게 이제 20분이 쉽게 가죠. 그다음에 또 힘들면 발을 바꾸면 되면 발을 바꿔서 하게 되면 또 이걸로 한 30분 정도는 아주 쉽게 갈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더라도 또 다리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쪼그려 앉으면 됩니다. 아, 쪼그려. 쪼그려 앉기. 쪼그려 앉기가 굉장히 쪼그려 앉기. 예. 예, 쪼그려 앉기도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어서서도 운동이고 다리를 책상에다 올려놔도 운동이고 쪼그려 앉아도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쪼그려 앉는 운동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린 걸로 하고요. 이제 서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서 있으면 중력을 받기 때문에 피가 잘 흐른다겠죠. 아래로 몰리지 않습니까? 예, 몰린 편이 이제 몰린다기보다도 발끝까지 일단은 잘 가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다리에는 판막이 있어서 자동으로 판막이 여러분 넥클리어나 언더클리어 쓰신 분은 대부분 한 방향으로밖에 안 가게 밸브가 되어 있는 것처럼 체크 밸브가 있죠. 그렇죠. 네. 우리 발에 있는 판막이 심장으로 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피가 아래까지만 가게 되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도와준다면 발목을 먼저 한 발을 들고 발목을 쭉 폈다가 당겼다가 쭉 폈다가 당겼다가 하면 종아리가 당깁니까 안 당깁니까? 네, 풀어졌다. 당기죠. 예. 그러니까 종아리를 짜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피가 훨씬 잘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다가 한 발씩 이렇게 발을 최대한 당겼다가 밀었다가 당겼다가 밀었다가 운동을 발을 바꿔가지고 하게 되면 훨씬 이제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발 뒤꿈치를 들어주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제 많이 해보셔서 다 아실 텐데 제일 그 문제가 되는 게 요즘 현대인들은 신발이 두껍기 때문에 발가락이 잘 거의 쓰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퇴화가 되는 거죠. 안 구부러지죠. 이렇게. 그렇죠. 코끼리처럼 퇴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지점이 손끝하고 발끝입니다. 그래서 손끝과 발끝을 많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오늘은 발끝을 많이 움직여줘야 피를 다시 심장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발뒤꿈치 들기를 한 30회만 같이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발뒤꿈치 들긴 한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특히 이제 그 나이가 들수록 다리가 새끼발가락 쪽으로 힘이 쏠리면서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보면 할머니들이나 여성분들 보면 다리가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좀 약간 어그적거리면서 걷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 이유가 새끼발가락 쪽으로 힘이 쏠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뒤꿈치 들기를 할 때 한 번은 엄지발가락 쪽으로 10개를 하시고 또 한 번은 10번을 새끼발가락 쪽으로 10번을 하시고 또 마지막은 엄지발가락 쪽으로 10번을 이렇게 하는 걸 30번 하는데 그러게 되면 다리 벌어지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예,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0회 하는 겁니다. 제가 세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에는 새끼발가락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엄지발가락 쪽으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발 좀 풀어주십시오. 발을 털어주시면. 아, 터는 겁니까? 예, 예. 근데 이거를 그 30개를 넘게 되면 근육이 많이 발달하게 돼서 저희가 하는 운동은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30개를 여러 번 나눠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이제 넥클리어나 언더클리어를 잘 빼게 해주는 운동이 이제 이 운동인데요. 이거를 조금 변형을 해서 발 뒤꿈치를 최대한 들었다가 멈췄다가 팍 놓는 겁니다. 네. 발 뒤꿈치를 최대한 들어서 뒤꿈치를 쾅 놓게 되면 꼬리뼈 신경이 자극이 돼서 그 배출을 할 때 아주 시원하게 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 운동하는 건 발 뒤꿈치를 든다든지 아니면 한 발을 들고 뭐 성경책을 읽는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그 다음에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쾅 예, 놓는 식으로 하게 되면 넥클리어를 하실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 있으면서 운동하는 게 굉장히 많네요. 예예. 예.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예. 예. 아, 이 방금 말한 것들이 다 운동이 되는 거죠? 예예. 한 발 들기도 이렇게 좀 많이 운동이 되나요? 예, 이 운동이 왜 운동이 되냐면 한 발을 들게 되면 균형을 잡으려고 발가락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내 몸에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굉장히 아. 좋은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 발로 이렇게 들고 자기가 균형을 잡으려고 하면 발가락이 움직이게 돼요. 근데 여러분 발가락이 잘리게 되면 서 있지 못합니다. 아. 그러니까 균형을 잡게 해주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발가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가락을 얼마나 잘 움직여주냐가 중요하고요. 되도록이면 이제 사무실에서는 신발을 신을 수밖에 없는데 집에서는 신발을 벗고 하면 발가락이 더 잘 움직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한 가지 이제 서서 서 있기를 제대로 할 때 그 무좀을 고친 적이 있어요. 신기하네요. 너무 신기한 게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안산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할 때 출퇴근 거리가 20분이었습니다. 아니 출퇴근 거리가 2시간이었는데 2시간 동안 서서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좀이 없어졌어요. 무좀이 없어졌어요. 와 신기하다. 너무 신기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발끝까지 피가 가면 무좀 부분들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혈액을 이게 움직이게 해주면 많은 것들이 고쳐지죠. 그러니까 발에 문제 있는 것들이 다 말끔하게 정리될 가능성이 있네요. 예예. 예. 저도 그거 외에 특별히 한 운동이 따로 없는데 그게 이야. 좋아져서 너무 놀랐습니다. 이야 재밌다. 이벤트 중요하네요. 진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것들이 피를 계속 순환시킨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얘기네요. 오늘 재밌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네. 예,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얘기를 아, 가져오겠습니다. 박 팀장과 함께하는 10분 운동이 아니라 뭐 1시간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운동만 하다 끝나니까 이제 다른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벌써 10분이 훨씬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느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서서 지금 마이크 들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최정 씨 어때요? 좀 느낌이 다르네요. 이게 약간 긴장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푹 퍼지지 않고 딱 서니까 이 마음도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 자세나 이런 것들에. 저희만 서 있는 게 아니라 스태프들도 다 서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다 서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야 이거 서서 하는 운동 거의 없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다. 저는 서 있는 자체가 운동이라는 게 좀 신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많은 분들이 직업병이 있거든요. 이게 많이 서 있으면 다리가 붓고 막 하는데 이 근육을 움직여주면 피가 위로 올라가서 이게 오히려 건강해지는데 그냥 단순하게 서 있기만 하면 뭐 진짜로 좀 안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판막을 고치는 것도 피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정맥류가 있다면은 판막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사람들이 단순히 오래 서 있어서 그게 생겼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결국 이제 그분이 여러 환경에서 피의 조건이 문제가 된 상황에서 오래 서 있고 그냥 단순히 서 있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 박 팀장과 함께하는 10분 운동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아 아쉽네요. 하고요. 우리 계속 서서 이야기는 계속 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하는 거죠? 계속? 아, 말 멘트를 잘못했는데 잠깐 쉬었다 한다는 거를. 지금까지 박 팀장과 함께하는 10분 운동 시간이었습니다. 아우 다음 주도 기대됩니다. 저는 아직도 서 있습니다. 예, 저희 박 팀장께서 넥클리어 박 팀장인데요. 넥클리어 많이 궁금합니다. 두 분은 넥클리어 잘 아시나요? 넥클리어 한지는 꽤 오래됐는데 넥클리어보다는 언더를 요즘 자주 해서 넥클리어 좀 늘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개웅 씨는 넥클리어 뭐 잘 아시나요? 제가 잘한다 그러면 여기서 또 완전히 또 진실을 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엄청 열심히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고 있습니다. 넥클리어 이 이름 자체가 좀 그런데 박 팀장님 이름이 영어입니까 뭐 이 한문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내라는 건 나, 나를 깨끗하게 한다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내 클리어. 네? 아, 내가 남인가? 네, 클리어는 나는 영어. 뭐 이렇게 영, 아니 한문으로 내인 줄 알았는데 실장님 이 내 클리어가 남인가?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속, 내 안 아, 내라고. 두 가지 이중적 네. 의미를 갖고 있구나. 네. 나를 깨끗하게 한다. 속을 깨끗하게 한다. 예. 아, 그런 의미구나. 저희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렇게 체온 유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 안도 이렇게 따뜻하게 해야 된다면서요. 예,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저기 얼굴은 1년 12달 노출하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 배, 복부 쪽은 항상 여름에도 옷을 입고 살죠. 그러니까 한방에서 얼굴을 냉하다 그래요? 아니면 아랫배를 냉하다고 그래요? 아랫배가 냉하다고 많이 합니다. 예, 예. 지금 현대인들이 속은 따뜻하고 겉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라고들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속에도 씻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장기들도 온도가 식어간다. 그렇죠. 그런 표현이죠. 그렇죠. 근데 아. 진짜 이게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배 아랫배를 만져보면 차갑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속을 어떻게 따뜻하게 하죠? 따뜻한 물을 마시면 속이 따뜻해지나요? 거기 위만 좀 따뜻해지고 위 이상은 못 내려갈 것 같은데요? 예. 아주 뜨거운 물을 마셔버리면 내려가다가 화상을 입죠. 속이 타들어가죠. 아, 그래서 그 일본 같은 데서 반신욕을 좀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속까지 좀 따뜻해지라고 계속 물에 담가 있는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복대, 따뜻한 복대 같은 거. 그래서 네클리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러면 네클리어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네클리어가 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 네클리어요? 올, 그러니까 네클리어 하면 사람들이 되게 인위적이고 낯설다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살고 있는 삶을 보면 원래 사람이 살아야 되는 라이프 스타일 자체에서 편리성에 의해 가지고 기본에 우리에게 그 플랜이 돼 있는 삶 자체에서 굉장히 멀어져 왔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게 이제 아까 박 팀장님 얘기하셨던 쪼그려 앉기. 그게 옛날에는 우리 주 생활이었죠. 빨래하고 밥하고 그다음에 대변을 보고 할 때도 그렇게 쪼그려 앉고 그러다 보면 양쪽에 대퇴가 이제 복부를 눌러주면서 장이 움직이도록 돼 있는데요. 지금은 편리하게 이제 자식 생활을 주로 하다 보니까 주로 그 장기 쪽, 복강 쪽에 있는 데는 운동량이 떨어지게 되고 주로 앉아 있으면 골반이 90도 각도로 꺾이죠. 그래서 그 복부 쪽에서 내려오는 중요한 혈관들이 골반에서 두 개로 나눠져 갖고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데 그게 90도 각도로 꺾이니까 제일 많이 식는 부위가 이제 골반 쪽.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가 정체되니까 이제 복강 쪽에서도 주로 이제 피 흐름이 원활하지를 못해서 실제로는 속에 있지만 복강 쪽에서 제일 많이 체온이 식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암이 많이 발생하는 부위 쪽이 식어 있는 곳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네클리어는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클리어가 어디에 도움이 된다라는 건 좀 이해가 가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클리어는 그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까? 따뜻하게 해주는 거는 이제 얻어지는 결과고요. 실제로는 원래는 어린애들이 먹는 횟수만큼 기저귀를 비우잖아요. 그게 원래 이제 사람이 먹고 싸는 거가 먹는 횟수만큼 비워야 되는데 이제 이런 자식 생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혹시 사회자님은 데이트 하실 때 방구 끼거나 그렇게 하셔요? 어떠세요? 데이트 하실 때? 끼는 것 같은데요? 아, 예, 끼기 힘들죠. 그렇죠. 참아야죠.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보다도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 자꾸 나오는 거를 참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활하게 배출돼야 되는 것들이 배출이 안 되고, 이제 복강 안에 온지 온도는 38도 정도 되고 그다음에 세균이 제일 많은 것이 대장인데 음식물들이 흡수되지 못한 것들이 대장으로 넘어가서 원활하게 배출이 못 되면 거기 안에서 이제 부패하기 시작을 하면서 가스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원래는 우리 콧구멍하고 귓구멍만 열려 있어야 되고 나머지 모든 구멍은 붙어 있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뱃속에다가 그 막대 고무풍선에다가 바람을 가득 집어넣어 가지고 배 안에다가 담고 있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그렇게 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장기하고 혈관을 다 놀리게 되면서 체온이 떨어지게 되고 순환이 원활하지를 못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장의 안에 있는 거기서 발생하는 가스나 이런 것들이 피를 타고 전신으로 순환을 하면서 산소 공급이 되거나 하는 것들을 방해하게 되고, 그러는 부분들을 원활하게 배출하도록,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먹고 싸고 하는 원래 상태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네클리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을 장의 온도와 똑같은 물을 항문을 통해서 대장에 집어넣어서 그 부분에 있는 것들을 씻어내는 개념이거든요. 아, 지금 설명해 주시니까 좀 이해가 가는데, 이제 저는 이 장 속의 온도가 미생물이 많다 보니까 38도까지 우리 체온보다 오히려 높거든요. 예. 근데 이 장이 냉하다라고 하는 게 이상하다. 거기에 변도 있고 부패가 되거나 아니면 가스가 발생하면 온도가 당연히 높은데 왜 체온이 낮다고 그러지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하신 말씀이 이 혈액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온도가 내려가는데 이런 걸 빼주니까 피가 돌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그 장기의 온도는 체온을 정상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아, 이게 상당히 새롭습니다. 근데 이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따뜻한 물을 집어넣어서 안 좋은 이 부패된 변하고 가스를 빼는 거죠. 네. 개념 자체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장 세척기라고 네. 하는데, 아,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도 있나요? 그런 개념으로 다양하게 많이 연구되어 오기도 하고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병원이나 이런 데를 방문을 하거나 해서 그러니까 장 청소죠, 일종의. 근데 본인이 직접 운동 개념으로 해서 그 집에서 매일 할 수 있는 개념은 이것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전 세계적으로. 예예. 예. 이게 이 장 뭐 이렇게 특허도 받고 그랬나요? 저희 제품이 발명품 전시회, 세계적인 발명품 전시회가 세 군데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누른베르크하고 미국 쪽에도 한 스위스 제네바 발명품 전시에서 예, 금상을 의료 부분에서 금상을 세 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발명자는 유병원 전 회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제가 이제 뭐 알기로는 이 장을 씻는다는 개념은 이집트 때부터 유래가 됐대요. 그러니까 아. 이제 이집트에서는 이게 죽으면 다시 언젠가 부활할 거를 믿었기 때문에 미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썩지 않게 하는 걸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는데 이상하게 사람이 죽으면 장이 제일 먼저 썩기 아. 시작해서 이거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게 뭔가 중요하다라는 개념을 거기서부터 발견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서양 쪽 특히 유럽 쪽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일반화돼 있는 이렇게 문화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고위층에서 지금 이제 장을 깨끗하게 하는 문화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봐도 이 몸으로 느끼잖아요. 이렇게 좀 가스를 빼주고 변을 빼주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컨디션이 확 좋아지는 것들이 굉장히, 그래서 저는 중세 시대에 이제 사진을 보면 큰 주사기로 맞아요. 관장 비슷하게 하는 것들이 나와서 이 역사가 굉장히 우리나라는 아. 좀 낯설지만 유럽 문물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익숙한 문화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었네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현대에도 유럽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까? 독일의 의사 선생님들이 와서 이제 세미나 중에 이야기한 걸 보면 독일의 총리라든지 이렇게 그 고위층에 있는 분들이 주로 건강관리 측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병원에 가면 이렇게 장 세척 하긴 해주죠? 네, 그렇죠. 10번 하는데 이제 얼마 이렇게 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럽에서 이게 금상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병원에 가서 돈을 내고 하는 거를 획기적으로 집에서 개인이 매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획기적인 거다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상을 줬다 뭐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게 인위적으로 매일매일 해서 좋은 겁니까? 실장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위적이라고 하면 대개들 거부 반응을 많이들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양치질하는 게 인위적인가요? 아니면 자연적인 건가요? 인위적이죠. 인위적인 거죠. 예, 근데 양치질 그렇죠. 왜 하죠? 안 하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잖아요. 입안 이빨이 건강이. 빨리 썩겠죠. 그렇죠. 그렇죠. 전염병을 예방하려면 뭘 하죠? 손을 씻어요. 손 씻죠. 예. 손 씻는 게 인위적인 겁니까? 아니면 자연적인 인위적이죠. 인위적이죠. 그런데 양치질하고 손 씻는 거는 인위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단지 항문에다가 뭔가를 집어넣는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위적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라이프스타일 자체가 원래 생활의 방식에서 멀어져 오면서 질병의 형태들이 달라져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대장암이나 대장암 중에서도 직장암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원래 상태대로 거들어주고 도와주는 개념이 네클리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인위적이다라고 해서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네클리어나 언더클리어를 이제 알기 위해서 온 고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걸 인위적으로 계속 하게 되면 나중에 자연적으로 변을 보지 못하지 않냐 이런 질문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그것 때문에 이걸 망설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클리어나 언더클리어라는 거는 이 기구를 통해서 물을 넣어주는 장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항문을 통해서 네클리어든 언더클리어는 먹을 수 있는 따뜻한 물을 넣어주고 장이 연동운동을 직접 해서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근육을 많이 쓰면 근육이 발달이 되나요? 퇴화가 되나요? 발달하죠. 네, 그렇죠.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근육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다 빠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근데 일반 많은 사람들이 장이 잘 안 움직이게 돼서 장이 무력화가 돼 있고 문제가 돼 있는데 언더나 네클리어를 한다라는 거는 물을 넣어주게 되고 그 장이 움직여서 물이 배출이기 때문에 장이 더 많이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 장이 더 많이 움직이면 퇴화될까요? 아니면 더 근육이 발달이 될까요? 이론상으로는 발달하는 것 같은데요. 예,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반론이 좀 생각나는데 예, 예. 이제 변비가 굉장히 심한 사람은 병원에 가서 이제 관장약을 넣거든요. 글리세린을 예, 예. 항문에다 주입을 해요. 그럼 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배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의사들이 꼭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걸 장기적으로 하면 나중에는 장이 안 움직인다. 그러니까 쉬었다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네클리어랑 이 관장에서 글리세린을 넣는 거랑 차이점이 뭡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넣는 거는 먹을 수 있는 좋은 물을 넣는 경우고 관장약이라는 건 이제 약의 일종을 넣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약은 일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우리가 매일 약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어느 부분이 네네. 안 좋다 해서 그러면 그만큼 그 부위에는 좀 도움이 되지만 몸 전체에는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가 매일 마시는 먹을 수 있는 물을 넣어서 배출을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지금 한 10년 정도를 매일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됐다면 저는 아마 몸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변이 뭐 흐른다든지 네. 어떤 문제가 생겼겠죠. 방금 박 팀장께서 계속 먹을 수 있는 물을 넣는다고 했는데요. 예, 예. 그 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 물이나 넣으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네클리어를 개발하신 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재질이거든요. 처음에 발명품 전시에서 금상을 받은 부분은 물을 대표주는 장의 온도하고 똑같이 대표주는 부분을 뭘로 썼냐면 99.99% 은 용기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사용하는 모든 줄, 이 부분들은 의료용 실리콘이에요. 아. 실제로 항문에 삽입돼서 들어가는 것도 99.99% 은입니다. 그렇죠. 예예.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까 이제 얘기하시는 관장, 관장은 언제 하죠? 속이 안 좋을 때 하나? 아니 변비가 너무 변비가 심할 때. 그렇죠. 네. 그래서 관장의 초점은 변을 빼는 게 초점입니다. 그래서 관장액을 집어넣는 거는 바로 배출을 안 하죠. 그래서 그 관장액이 들어가서 단단해져 있는 변을 묽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배출을 하는 건데, 이거는 변을 빼는 것이 초점인 게 아니고 장 안에 있는 부분들을 오래 있으면서 부패하거나 아니면 팽창돼서 물리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주변의 장기를 누르고 순환을 어렵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흡수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오래 정체하지 않도록 바로바로 비워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관장하고는 기본의 컨셉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게요. 이 같은 게 혹시 그런 거 아세요? 바이올리니스트는 이 망치질이나 손에 큰 충격이 가는 일을 잘 안 하는 거 혹시 아시나요? 이제 그런 걸 왜 그러나 저는 무슨 이게 무슨 이 뭐랄까 좀 유난 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우리 인체가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똑같은 자극을 받아도 이 자극의 세기에 따라서 감각이 무뎌지거나 아니면 더 발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장님은 굉장히 점자나 이런 거를 미세하게 우리보다 훨씬 더 감각을 개발을 시키거든요. 근데 막노동을 하시는 분들, 이 손에 자극이 세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점점 무뎌져가지고 나중에는 굳은 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감각을 잘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이 변비가 있을 때 장이 어느 이하의 안전한 세기로 자꾸 자극을 예민하게 해서 감각을 키워주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너무 센 자극을 줘서 이 감각이 점점 무뎌가는 쪽으로 가느냐, 이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들었을 때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가지 그 이야기 더 드릴 게 있는데, 대부분 이제 장의 문제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변을 오랫동안 배출 못하는 변비라는 게 문제가 생기고, 장이 너무 또 예민해가지고 계속 설사하듯이 화장실을 계속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이제 언더나 네클리어를 통해서 똑같이 이 두 부분이 다 도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클리어는 이 중요한 게 변을 빼는 것보다는 장 운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네요. 장 운동에 초점도 맞춰져 있고요. 또 이 이제 개발자가 굉장히 강조한 게 뭐냐면, 내 몸은 내 거니까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숟가락질하고 그 다음에 배설하고 하는 부분은 내 힘으로 하자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네클리어는 운동 개념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볼을 항문으로에다가 물을 집어넣기 위해서 볼을 짜는데 손끝이 신경 감각이 가장 예민하다 그러거든요. 방금 아까 이제 이태종 대변인이 그 점자 손끝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그 볼을 손끝으로 짭니다. 그래서 이 짜는 것 자체가 손끝에 피를 심장으로 건드려주고 손님을 세게 해주는, 마지막까지 숟가락질을 해줄 수 있도록 손님을 키우는 개념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항문에다가 팁을 집어넣으면 항문 관략근이 본능적으로 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조절하고 대소변을 내가 조절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이제 운동 개념도 있고요. 장을 정리를 해주고 났더니 저희가 얻어지는 가장 큰 효과는 머리가 막다, 시원하다. 그게 뭐냐면 피 속에 들어가야 되는 가스를 대장에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해주면 피 속에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면서 우리 몸 안에서 그 단위당 면적으로 가장 산소를 많이 쓰는 뇌의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해주는 것을 방해하는 가스를 정리해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클리어가 강조하는 그런 운동인데, 손끝 운동, 과략근 운동, 장 운동인데 바로 즉효는 가스를 제거해주고 변비도 해결이 되죠. 변비 소통이 장이 미워지니까 변비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현대인들이 지금 변비를 가장 많이 앓고 있는데 변비를 많이 참아요. 특히 여학생들, 중학 여중생들부터 여고생들 변비를 참아버리는데 변비 내지 가스가 몸 안에 계속 있으면 어떤 영향이 오나요? 여러분 그 가스가 제일 심각한 이유가 쉽게 생각해 보면 저희가 어렸을 때는 연탄 가스를 많이 맡아 가지고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연탄 가스를 맡아서 죽는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 방 안에 산소가 없어서 죽었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연탄 가스가 새어 들어온 그 방 안에 산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예, 산소는 있었습니다. 근데 산소는 있는데 왜 연탄 가스가 들어와 가지고 사람이 죽게 되냐? 이걸 생각해 보면 산소가 있으면 호흡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죽지 않을 텐데 왜 죽었는지 나중에 그 자료를 보니까 일산화탄소 그러니까 가스는 이제 세포에 가서 이제 산소나 이제 뭐 가스가 갈 수 있는데 일산화탄소는 산소보다 200배나 빨리 세포에 가서 달라붙어 버린다. 헤모글로빈. 네. 그러니까 적혈구에 적혈구가 원래 산소 공급을 하러 가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산소가 가서 붙어야 되는데 일산화탄소가 붙어 버리니까 산소가 그 적혈구에 공급이 안 돼서 뇌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가스가 이 내장에서, 치명적입니다. 대장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연탄 가스 수준인가요? 네, 그거는 아닌데 이제 독일에 있는 의사 선생님 이야기하실 때 80%는 무독성이고요. 20%가 독성이 있는 가스랍니다. 근데 이 독성이 대부분 신경을 마비시키고 신경에 문제를 주는 독성 가스예요. 그럼 방귀도 이렇게 맡으면 취하기도 하겠네. 그게 재미있는 게 이제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을 찾아보면 방귀에 불을 붙였을 때 불이 저도 붙어요. 해봤어요, 네. 그게 이제 붙더라고. 예, 종류마다 다른데 거기에 메탄 가스라든지 뭐 이산화 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이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된답니다. 근데 그런 게 미량이지만 그게 바로 직장에서 흡수가 돼서 혈액으로 바로 흡수가 된다고 하네요. 가스가 혈액을 타고 뇌로 간다는 거잖아요. 더 좋은 실험이 하나 있는데 사람 방귀를 채취해 가지고 쥐에게 계속적으로 일정량을 준 실험이 독일에서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예예. 예. 그런데 참 얇은데 잔인한데 쥐 실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쥐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죽었을 것 같아요. 취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암에 걸렸습니다. 네, 발암물질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피에 오는 암에 걸렸습니다. 와. 아, 혈액암.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거는요. 제가 보는 성경 욥기 21장 보면 그 식물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제 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독사의 쓸개가 코브라의 독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코브라의 독이 신경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뱃속에서 생기는 가스가 100이라는 숫자로 놓고 보자면 80%는 공기하고 똑같답니다. 근데 그 20%가 신경세포에 작용하는 독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와 보면서 좀 놀랐어요. 정확하게 표현했네요. 예. 내가 씹어먹는 식물이 변하여 코브라의 독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 몸을 만드신 창조주는 먹는 것만큼 바로바로 배출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 참고 그 다음에 생활에 편리하게 자꾸 하다가 보니까 오래 뱃속에 정체돼 있으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인위적으로 변을 빼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인위적으로 변을 잡는 게 문제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부터 그러면 방귀도 그냥 빵빵 끼워야 되겠네. 우리끼리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끼시다. 네. 근데 레클리어를 제대로 하신 분들의 방귀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아, 또 냄새 안 나는 방귀도 나오네. 속동 다음에 이제 방귀도 냄새 안 난다고. 참, 보험파 여러분. 냄새 안 나는 방귀입니다. 근데 확실히 그 변화는 있더라고요. 이게 특히 이제 유기농 아닌 음식을 먹어도 냄새가 굉장히 커지고요. 근데 오래 이렇게 머물렀던 게 나오면 냄새가 굉장히 심한데 언더를 자주 하고 네클리어를 자주 해주면 이 굉장히 방귀 자체가 가볍고 뭔가 이렇게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 한번 맡아봅시다. 한번 시켜보고. 가스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음식물이 뱃속에서 오래 머물러 있어가지고 세균에 의해가지고 부패해서 나오는 가스는 냄새가 굉장히 독하고 그게 바로 독성 물질이고요. 네클리어 하시는 분들은 가스에 냄새가 없다라고 하는데 세포가 대사하는 과정에서도 일정량의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게 호흡으로, 땀으로, 장으로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냄새가 전혀 없죠. 무해하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오래 대장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대장이 팽창이 되면서 주변의 장기들을 눌러 혈액순환을 문제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언더를 잠깐 해서 비워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네클리어나 언더클리어를 하루에 몇 번 정도 해야 되나요? 뭐 법칙이 있습니까? 박 팀장님? 예, 그 언더클리어나 네클리어를 쉽게 생각해서 그 저희는 이제 양치질이나 샤워라는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양치질을 하루에 몇 번 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양치질을 몇 번 해야 되나요? 보통 세 번. 그렇죠. 세 번 생각하죠. 식사를 한 다음에 이제 양치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샤워도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한 번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침 저녁으로 두 번 할 수 있는 것처럼 네클리어를 꼭 이렇게 횟수를 딱 정하면 뭐 더 좋기도 하겠지만 저희들이 권해드리는 거는 네클리어는 아침 저녁으로 두 번 하는 거를 가장 그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언더클리어는 언더클리어 물량을 이제 언더클리어 기구를 보시면 물량이 한 우유팩 작은 거 하나 200cc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량이 작기 때문에 딱 가스를 빼는 목적으로 언더클리어를 하기 때문에 언더클리어는 소변이 마려우면 자주 우리 화장실 가는 것처럼 수시로 본인이 조금 답답하고 약간 가스가 찬다 그런 느낌이 들면 언더클리어를 하면 많이 도움이 하루 종일 컨디션을 좋게 만들 수 있죠. 근데 한 가지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전에 제가 언더클리어를 한번 굉장히 여러 번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몸에 문제가 여러 번 하면 혹시 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걸 테스트 겸으로 해본 적이 있는데 저도 이제 몸이 아프진 않는데 가끔 몇 년에 한 번씩은 심한 몸살감기가 이렇게 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주말에 몸살감기가 심하게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할까 해가지고 스퀄렌 작은 액상 한 병을 먹고 1시간 간격으로 언더클리어를 하루에 한 15번에서 한 18번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0분 있다가 한 5분 만에 가서 간단하게 언더클리어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신기한 게 보통 감기 몸살이 오면 한 3-4일 길면 일주일 정도 갈 텐데 바로 그 다음날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딱 느낀 거는 감기 몸살이든 어떤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고 몸이 안 좋을 때 이게 원인이 가스가 가장 굉장히 큰 원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몸이 안 좋을 때는 되도록이면 저는 이제 네클리어는 아침 저녁으로 하지만 중간중간에 언더클리어를 하게 되면 컨디션을 굉장히 좋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방송하기 전에도 저희 사무실에서 언더클리어를 시원하게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언더클리어를 자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클리어를 꼭 두 번씩 해야 되나요? 이제 언더클리어는 단순히 딱 가스를 빼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물량이 작기 때문에 직장이나 S사 결장 부분만 비우기 때문에 또 자주 해줄 수 있으면 뭐 언더클리어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약간 번거롭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에 있는 음식물이 오래되면 부패가 되기 때문에 네클리어를 하게 되면 부패되기 전에 미리 그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어서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언더클리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집중력을 요하기 전에 한번 하고 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부원파 입장에서는 설교가 좀 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설교를 듣다가 안 좋는 때가 별로 없는데 언더를 하고 나면 이 안 좋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나 아니면 이게 졸음하고 싸워야 되는 분들은 바로 직전에 이 언더만 해줘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그 부장님의 따님 사례가 아주 좋은 게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아 그렇습니까? 아 저희 큰애가 아주 중요한 시험을 치르느라고 학원을 다녔었는데요. 점심 식사 시간이 되면 모두가 다 졸은데요. 그 한 반에 한 90명, 그쵸, 90명 예. 정도. 그래서 언더를 가지고 가서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요. 점심 먹는 타이밍에 얘는 언더를 했는데 유일하게 졸지를 않은 사람이 저희 애였대요. 그래서 그 학원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언더를 좀 시키자. 그러니까 다 시험 끝나고 나서 시키자. 경쟁자입니다. 경쟁자. 안 되네. 예, 예. 왜냐하면 시험을 잘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 개발자는 변비 소통 이퀄 두뇌 쾌적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변비와 가스만 이렇게 즉효가 나오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는데 이거 말고도 또 즉효가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 날카로워지거나 짜증이 날 때 언더를 하고 나면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애들도 확실히 그게 진정이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여러분 그 가스라는 게 여러분 이제 뭐 자동차 뒤에 있는 매연을 맡으면 바로 산소 공급이 안 되면서 핑 도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그 자기 컨트롤을 뇌에서 하고 있는데 뇌에 가스 산소 공급이 안 되고 대신 가스가 가게 되면 자기 컨트롤을 잘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화를 낼 수도 있고 더 예민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태룡 씨 말이 그러면 일리가 있는 거네요. 예. 뭐 저는 왜 그런지는 잘 모르는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 좀 추정을 해봤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뻑뻑하고 침도 말라가지고 잘 뻑뻑할 때 언더를 하면 5분 안에 확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이 머리도 딱 맑고 제가 봤을 때는 뭐냐면 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내 분비물 순환계의 이제 분비물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르몬 관계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분비가 되면서 몸 전체적으로 균형이 확 오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만나서 좀 얘기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다 느끼더라고요. 침도 맞았던 사람이 이렇게 막 나오고 이 특히 이제 체온도 열이 막 올라갔던 사람 애한테 언더를 해주면 딱 정상으로 확 1, 2도가 툭 떨어지는 해열제 먹은 효과가 나타나는 걸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음식은 못 먹어도 한 8주 정도 견디잖아요. 근데 숨을 못 쉬면 몇 분 정도 견디죠? 5분? 3, 4분. 그래서 이제 골든타임 얘기하죠. 그러니까 산소는 우리 몸 안에 비축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산소를 가장 이렇게 방해를 놓는 게 이제 가스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정리해 주는 것도 있는데요. 네클리어 하다가 보면 불편한 게 좀 있어요. 손톱하고 머리카락이 너무 빨리 자라요. 아, 맞아요. 굉장히 빨리 자라요. 자라는 속도가.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 순환이 굉장히 빨라진다라고 봐지는 거거든요. 통증이 있거나 사람이 굉장히 날카로워지는 거는 신경이 뭔가에 눌려 있을 거나 아니면 피가 정확하게 안 가면 통증이 신경이 신경질을 내는 게 통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부드러워지면 따뜻해지면 신경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순환이 정확해지면 피가 자기 할 일을 정확하게 해주니까 몸 안에 밸런스가 제대로 잡혀서 침이 안 나오는 사람 침도 피죠. 그것도 원활하게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자라고 나온다라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그걸 방해하는 것을 정리해 주는 것이 한 뇌클리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탈모 있는 분도 이걸 사용하면 머리가 나오나요? 도움이 분명히 되지 않을까요? 네. 저희 딸아이가 중학교 때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사춘기 때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이제 받았는가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카락이 막 한 4, 50개씩 매일 빠지는 거예요. 굉장히 부모 입장에서도 너무 좀 무서웠어요. 머리 위가 얘가 여학생인데 중학생 여학생인데 머리가 다 빠지고 예.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언더클리어를 같이 해보자 그러면 확실히 도움이 될 거다 했는데 일주일 만에 잡혔어요.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그러니까 그만큼 가스가 꼭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결국은 머리카락을 붙들고 있는 것도 피라고 생각하거든요. 혈관을 통해서 피가 붙들고 있는데 피 피에 산소가 많지 않고 가스가 많게 되면 붙들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놓게 되면 결국은 머리가 그래서 많이 빠지지 않았나. 근데 그 부분이 그때부터 언더클립을 하고 나서는 그런 현상이 지금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지금 듣고 보니까 정말 대단한 발명품이자 이 기구인데 이게 좀 반응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제일 신기한 반응이 뭐냐면 언더를 안 하고 이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언더를 안 하고 자면 악몽을 꿔요.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꽤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가스가 차면, 네. 가스가 차면 꿈을 꾼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일 제게 도움을 많이 받은 게 이게 면역력이 올라간다는 맞습니다.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원리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좀 아프거나 뭐 좀 열 나거나 할 때 언더나 이게 네클리어를 하고 나면 이 굉장히 피곤한거나 이런 것들이 확 줄어들고. 근데 그런 건 왜 그렇습니까? 장 쪽에 임파절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답니다. 그 이유가 우리 몸 안에서 세균이 제일 많은 데가 장이어서 아마 이제 세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그쪽으로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세균은 막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가스는 일체 못 막거든요. 근데 이제 장을 원활하게 비워버리면 균수가 확 줄죠. 그러면 그쪽으로 몰려갈 힘들이 다른 전체적으로 분산이 되죠. 그래서 암 환자나 아니면 그 염증이 심하거나 이런 분들이 장을 정리해주고 나면 굉장히 회복이 빨라요. 그게 그 염증 있는 부위나 이런 부분들이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면역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하나 또 거들어주는 것이 온도가 1도 올라가면 면역이 30% 증가된다 그러잖아요. 순환이 굉장히 빨라지면서 피가 정확하게 자기 일을 하도록 거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굉장히 효과를 실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왜 그렇습니까? 항문 쪽에 있는 혈관이요, 심장하고 바로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 있는 혈관들은 간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직장에 암이 있는 분들이 간으로 전이가 굉장히 빠른 이유가 혈관이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좀 확인이 가능한 게 어린애들 열 날 때 항문에다가 서스펜 자약 집어넣으면 열이 금방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피로 바로 흡수돼서 전신으로 그냥 바로 흡수되는 거죠. 그래서 대장 간을 좋게 해주려면 장을 깨끗하게 해줘야 간이 훨씬 더 편안해지고 또 하나 대장에 차 있는 변이 독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거가 바로 우리 간 경화 환자들 있죠. 간이 굳어버려가지고 대장에서 올라오는 것들 해독 처리를 못 해줄 경우에 그게 그대로 내로 올라가면 간성 혼수에 빠잖아요. 그때 이제 병원에 응급실에 오면 맨 먼저 해주는 게 관장시키거든요. 대장에 있는 것들을 내용물을 비우고 그다음에 이제 혈관으로 강력한 항생제 주사를 주죠. 그러면 정신이 다시 싹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에 있는 독이 그 변이 우리 몸 안에 독으로 작용하는 아주 볼 수 있는 애는 간이 간 경화 환자의 간성 혼수인 것 같아요. 이게 독성이 간으로 가서 간이 원래 해독을 해서 그렇죠. 무리가 네. 생기는데 원인을 딱 제거해 주니까 간의 부담이 확 줄어드는 예, 그렇죠. 이게 이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안에 음식물을 해 먹고 나면 음식물 찌꺼기가 싱크대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조금씩 버릴 거냐 아니면 집안에 공기를 오염시키기 전에 바로 버려버릴 것이냐.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답은 간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개발하신 분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 표현이 있는데 네클리어나 언더클리어는 어떤 사람이 해야 되냐면 입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입이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입이 있다는 거는 음식물을 먹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음식물이 먹게 되면 이게 오래 머물러서 부패가 돼서 몸에 치명적인 독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혹시 치질이나 이 항문에 문제 있는 분도 이걸 사용하는데 이렇게 지장은 없나요? 지장은 조금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팁을 삽입을 할 때 치질 돌출돼 있는 부분들이 이제 닿거나 이러고 하면 이제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간혹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는데요. 원래 치질이 발생하는 원인이 그 직장은 좀 넓잖아요. 항문은 좁아지고 그러니까 직장에는 내용물이 항문 쪽으로 내려오면서 항문 주변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혈관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돼 있거든요. 그래서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것들을 많이 분비를 해야 되는데 직장에 압이 높으면 그 항문으로 왔던 피가 못 돌아가가지고 돌출돼서 튀어나오는 게 치질이죠. 그래서 오히려 직장을 수시로 비워주면 그쪽에 있는 피들이 빨리빨리 돌아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제 치질이 심하면 그쪽에 이제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버리고 이러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상 주의를 해서 하면 좋아집니다. 그 역시 이 피순환의 문제. 그렇죠. 예, 예. 지금까지 들어보면 네클레가 엄청난 것 같은데 이 기구에 대한 외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매일 정확하게 하면 효과를 확실하게 보고요. 어쩌다가 하시는 분들은 어쩌다가 효과를 보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씻는 것도 샤워도 매일 하면 개운함을 느끼듯이 이 부분도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가끔 하면 효과를 보기가 힘듭니까? 답답함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리되겠지만 어쩌다가 한 번씩 싱크대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버리면 집안의 공기는 계속 오염돼 있죠. 그런 거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가끔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네요. 안 하는 것보다는 도움 되겠지만 샤워를 뭐 가끔 하셔도 죽진 않잖아요. 뭐 크게 몸에 문제가 되진 않는데 그래도 피에 가장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스를 비워주고 장을 깨끗하게 해주면 그만큼 피가 맑고 깨끗해져서 나는 매일 아침 쾌변을 본다 이런 분들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변을 보고 정리를 해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할 수 있으면. 변을 보더라도요. 저희가 이제 그 장 사진을 보니까 직접 금방 변을 본 사람을 직장 내시경을 한 걸 보니까 변 찌꺼기들이 남아있어요. 장벽에 많이 남아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가스가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제 밥 먹고 나서 그냥 간단하게 입만 물로 헹구게 되면 이 안에 어떤 음식물들이 남아있지 그렇죠. 않을까요? 양치에도 이게 뭔가 그렇죠. 그 뭐지 스케일링 같은 거 하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까지 제거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좋은 점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조금 뭐 단점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나오지 않나요? 근데 이제 네클리어나 이제 뭐 언더클리어는 좀 덜하긴 하는데 네클리어를 열심히 하게 되면 피부가 약간 거칠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건조해진다. 건조해진다. 제 표현을 잘못했는데 왜 그러냐면 몸에 안 좋은 지방들이 기름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클리어나 언더클리어를 하시면서 올리브유나 포도씨유 좋은 기름을 먹는 게 중요하네요. 좋은 기름을 충분히 섭취해 줘야 됩니다. 나쁜 걸 빼고 좋은 걸 넣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저는 했을 때 처음에는 얼굴에 윤기가 확 돌면서 혈색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데 꾸준히 하다 보면 이게 푸석푸석해지는 느낌인데 백가죽은 굉장히 이렇게 얇아지고 내장 지방이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계속 지방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이 좋은 걸 공급해 줬을 때 이 좋은 피부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좋은 기름 중에 지난번에 소개했던 거 우리 청초바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좋죠. 아 그럼요. 좋죠. 그 저희가 보는 어떤 책에는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얼굴을 윤택해 하는 기름이라고. 그러니까 기름을 현대인들은 굉장히 타부시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무서워하고. 근데 실제로는 세포막은 기름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좋은 양질의 기름을 섭취하는 건 굉장히 좋죠. 네클리어 하면서 기름을 좋은 기름을 섭취해라. 예. 예. 두 번째 단점은 없습니까?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이 네클리어 같은 게 너무 많이 걸려요. 한 시간 정도를 막 하려니까 이게 자기와의 싸움이거든요. 시간 막 없을 때요. 또 이제 하루에 두 번 하려면 하루에 두 시간을 꼬박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제 예를 든다면 내가 꼭 읽어야 될 책을 그 시간에 읽는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이게 좋은 쪽으로 활성화가 되는데 이렇게 바쁜 상태에서 두 시간씩이나 막 투자하는 거는 상당히 부담이 많더라고요. 태종 씨가 항상 이야기하는 몸을 괴롭게 하게 아니 괴롭게 하기. 네. 일환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괴롭네. 이벽에 많이 부딪힐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집에 한 2시 정도 이렇게 맞아요. 집에 들어갔을 때 이걸 하고 자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3시 이렇게 넣으면 자는 시간과 이 내 속이 편한 것과 자는 것과의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은 조금 이게 조금 몸이 좋고 나쁘고의 싸움과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언더로 절충해버립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넥클리어를 가끔 할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오히려 언더를 하루에 두 번씩 꼬박꼬박 하니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서 아 이거는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다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여러 가지로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누님한테도 이거를 딱 드렸는데 언더기만 했는데요. 이분이 한 달을 딱 하시는데 첫날부터 우선 뭔가 굉장히 막 달라지더니 심장약, 혈압약 이런 걸 다 끊었어요. 굉장히 이렇게 뭐 극적으로 다 좋아져가지고 굉장히 저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굉장히 이제 인상 깊었죠. 듣고 보니까 이 넥클리어가 우리 몸의 감각을 살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정신을 굉장히 맑게 하는 것이 맞나요? 그게 다 하나인 것 같아요. 피가 재기능을 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피에 뭔가 나쁜 게 들어가는 걸 다 빼주니까 피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이 혈액에 육체의 생명 피에 있다라는 이 원리에 이렇게 딱 맞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병통치약 같잖아요. 지금 이렇게 잘못 오해하면 오늘 한 내용은 뭐해도 좋고 뭐해도 좋고 굉장히 오해 소지가 많은데 실제로는 이게 피가 다 한 거지 넥클리어가 한 게 아니고 피만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준 건데 이 나머지는 알아서 이 피가 좋아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아까 이 감각을 살리고 정신이 맑아지면 이게 이 복음 전도에도 연결이 되지 않나요? 개발자가 이거를 개발하게 된 계기가요. 저는 하나 좀 궁금했던 게 의사도 아닌데 왜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했을까? 그게 이제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이태정 변호 아니 대변인 얘기하는 것처럼 피 중심의 생활의 방식으로 놓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피가 하는 일의 가장 정확한 부분들이 산소 공급이잖아요. 그 부분을 방해하고 있는 부분들 그것들을 정리해 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 육체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개발하게 됐던 어떤 바탕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몸은 정신을 담고 있는 그릇이잖아요. 근데 이제 정신을 제대로 보호하고 하려면 피를 정확하게 보호를 해줘야 그 정신을 맑게 유지해 줄 수가 있고 정신이 맑아야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대한 그 감각으로 창조주를 찾아갈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약간 생각이 드는 게 몸이 안 좋은 사람이 뭔가를 집중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쉬시거나 계속해서 집중할 수 있는 힘도 사실은 저희가 공부할 때도 체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체력이 없으면 공부하기도 어렵거든요. 뭔가 집중하는 데도 체력이 받쳐줘야 되는데 그게 그 부분이랑 그 다음에 정말로 맑은 정신에서 듣는 얘기랑 졸면서 듣는 얘기는 형격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쵸. 근데 저희가 복음이라는 부분도 성경이라는 얘기들도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주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걸 버틸 힘이 없으면 그 얘기도 지나가 버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들리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뭔가 사람이 진짜 어느 순간에는 인생에서 집중해야 되는 순간들 있잖아요. 그 순간에 정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네요. 저는 거기다가 이제 그 사람은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거의 다 말로만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시하는 이런 건강법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효과를 딱 보면 우리가 하는 말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걸 많이 느껴요. 그리고 나서 인생의 문제도 정확하게 짚어주면 공감을 많이 하고 결국은 이게 창조주의 원리를 설명해 준 거다 보니까 영혼의 문제도 창조주의 원리를 설명해 주다 보면 자연히 이렇게 해결되는 것들이 꽤 많은 사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딱 그렇긴 하네요. 이 모든 얘기를 다 해도 결국에는 그 피를 만든 하나님에 대한 얘기, 피가 제 기능을 발휘를 하면 그 만든 원래 그거를 입력해 놓은 사람 그 존재가 누구냐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긴 있네요. 그러네요. 감각을 살려서 정신을 맑게 하고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발견케 하는 거를 최근에 포럼을 진행하면서 이 네클리어 고객 대상으로 이렇게 포럼을 하셨다면서요. 에비 포럼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아, 예. 저희가 11월 달에 11번의 포럼을 했는데요. 전체 참석 인원이 1954명 정도. 오, 네. 한라산 높이.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요. 저희가 올해 일방적으로 애곡된 진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전파되면서 저희의 진실이 이제 잘못 전달이 되는 부분들을 좀 직접 저희 이야기를 좀 전해보자라고 해서 개발자가 찍은 사진,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제품에 대한 개발 동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한 2시간 정도 호텔에서 이제 했죠. 이제 주제는 변하지 않는 정신을 위하였었고요.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정신을 제대로 지키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피를 보호하는 거다. 그래서 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반응들이 너무 너무 뜨거웠고요. 외부인들도 많이 왔나요? 구원파 말고? 당연히요. 저희는 뇌에 구별 없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고객들 대상으로? 예예예. 야, 신기하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 구원파 얘기를 듣으려고 그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온다는 게 신기한데요? 예약을 해서 왔습니다. 그것도? 예예. 자리가 없어가지고 거의 만석. 그분들이 오는 그 심정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보통?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도대체 니네들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거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와서 듣고 보니까 어우, 바른 소리이고 이 구원파 정신이 굉장히 괜찮다 이런 반응이었다는 거잖아요. 어떤 고객은 저런 사진과 저런 시를 쓰신 저런 순수한 분은 종편에서 나와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분은 절대 아닐 거다. 그 아해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 다음에 난소암 말기 환자 고객분이 오셨는데 저 사진에서 너무 평화를 느꼈다. 작가를 생전에 만나보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다. 또 어떤 분들은 왜 아해가 그렇게 많은 땅을 가지고 그렇게 그 유기농 농사를 지었는지 그 부분들을 이해를 했다. 나도 저 유기농 먹거리를 좀 먹도록 해달라. 이러는 분들도 있었고요. 고객들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예. 오늘 네클리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포럼의 주제도 오늘 저희가 한 얘기네요. 거의. 예, 변하지 않는 정신을 위하여인데요. 저는 이번에 11번의 포럼을 쭉 보면서 로마서 1장 20절이 좀 분명해졌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작가 아해는 사진을 통해서 태초에 만들어진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고 보게 해서 창조주를 좀 찾을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그렇게 4년 동안 300만 장의 사진을 한 창문을 통해서 찍지 않았는가, 그게 굉장히 마음에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사진만 안 봤지 나머지 부분은 많은 부분 포럼의 내용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네클리어가 아마 사람을 자연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거 아닌가. 뭐 우리가 날아다니는 새 보면 아무 때나 이렇게 찍찍 변을 보잖아요. 동물들도 그렇고 사람은 참고 인위적으로 참고 그러는데 이제 좋은 의미의 인위적으로 좀 네클리어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육체의 생명 피해 있다라는 이 한마디는 굉장히 짧잖아요. 근데 여기에 담겨 있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철학도 나오고 의학도 나오고 예술도 나오고 사상도 나오고 교육에 대한 것도 나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관까지 다 담겨 있는 한 가지 큰 굉장히 모든 걸 포함하는 어떤 큰 이 틀 같은 걸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은 예비 포럼이 뭐 이렇게 시작이 됐지만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게 굉장히 무한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게 그리고 또 이러한 내용들이 발표돼서 생활에 적용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자기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우리의 어떤 이렇게 인간이 태어나서 아 행복이란 게 뭐다라는 그런 것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요즘은 굉장히 그런 것들 인상이 많이 깊어요. 오늘 개웅 씨는 어땠습니까? 제가 이런 내용들이 저희 팟캐스트를 표현할수록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사실 표현하고 싶은 내용들이 되게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점점 마음이 좀 무거워져가는 게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를 참 보게 되니까 근데 정말로 지금 돌아가신 유 전 회장님이 이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어떤 거였나라는 생각들을 이제 와서 조금 느껴지니까 그게 더 지금 가슴이 많이 아프네요. 한국 사회가 진짜로 많이 어지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 사건을 겪고 언론에 대한 걸 겪고 진짜로 많이 어지러워져 있고 잘 서 있지 못하는 시간들이 많은데 뭘 얘기하고 싶었는지 과연 이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이 본래 주신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타내다 보면 사람이 뭘 찾아가게 되는지 참 많은 숙제가 있네요. 이 사회가 지금 네클리어가 꼭 필요한 사회네요. 네 맞아요. 어지러운 사회가 정리될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밖에 얘기를 다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할 얘기도 많고 지금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힘든 게 이 사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만 저희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적들이 생겼잖아요. 저도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많아졌어요. 근데 그분들도 이걸 알았으면 좋겠고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것만큼은 진짜 모든 상황이 다 저희와 똑같은 상황이 원하지도 않겠지만 그렇더라도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것만큼은 진심입니다. 그 지금 저희가 이렇게 문화 이렇게 육체의 생명 피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의학이라든지 아니면 시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 요번에 이렇게 예비 포럼 하시면서 좀 가장 인상 깊었던 어떤 뭐 시 같은 이런 거 좀 하나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 예. 이번 포럼을 하면서 사진과 시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가까이 아예 작가 씻은 시 좀 가까이 하면서 지금 이제 좀 하나 떠오르는 거가요. 아해가 이런 심정이 요즘 많이 공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애곡된 진실은 거짓을 불러 모은다. 그다음에 거짓은 미화되어 판단을 흐려놓고 짓밟힌 진실은 양심이 유로한다. 이 심정이셨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아해 시입니다. 지금 딱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네요. 단순히 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닌 변의 소통, 피의 소통, 그로 인한 맑은 정신으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그 무엇을 발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개발자는 가지고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건강한 유체, 건강한 정신으로 창조주의 원리를 발견해 나가는 감각을 깨워나가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구원파입니다.